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6일 남조선의 6.15 한마음 통일 산악회가 서울 구로구에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체육대회를 가지었습니다. 조국통일범민적연합 남측본부,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등 단체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.